본 방송은 팟캐스트 지대넓이한테 주제로 두런두런 수다를 떠는 6인의 파투감입니다. 김도희님 사랑해요. 하면서 누군 한 번쯤은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주제를 선정해서 얇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같은 지식을 더하게 파보기. 줄여서 지적의 넙, 얇은 지금 시작할게요. 지금 시작할게요. 자기소개부터 할까요? 네. 저부터 할게요. 저는 징징이고요. 네. 개발자입니다. 그렇군요. 몰랐네요. 저는 일무고요. 개발이랑 디자인을 둘 다 잘 못합니다. 네. 네, 저는 김PM이고요. 게임 PM 맡고 있습니다. 네, 저는 봉디고요. 공부를 안 합니다. 좋은 역할 분배네요. 오늘의 주제가 이제 공부 방법론이랑 활용성이잖아요. 바로 이렇게 하죠. 공부를 안 하는데 바로. 오늘의 주제 생산성과 이제 공부의 방법론인데 일단 특전은 첫 번째 일부가 생산성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부에 대한 방법. 저도 잘 못하지만 한번 그래도 연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시작하기 앞서서 네. 오늘 중간 중간에 배틀그라운드랑 그리고 질문 있는데 맞추신 분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우와. 오직 코너 속의 코너인가? 우와. 괜찮으시나요? 선물. 아 네. 이거랑 그리고 지대노비한테 나왔던 불안입니다. 오. 알람도 보통. 그거 양자판도 있나요? 저 네? 읽었던 거 뭔가 얇았던 거 같은데. 이거 되게 얇은 책이에요. 그래도. 그 이덕수님이 이거는 한 줄 한 줄의 의미가 되게 강하다고 추천해줬던 그 책인데 한 반쯤만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반쯤까지 되게 재밌죠.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반이 약간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뒤에 반이 약간 해결책 같은 거라서 네, 반 정도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런 시점도 제공할 수 있구나 정도의 내용이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우리한테 생산성이 어떤 의미인지 정의부터 할 건데 되게 간단해요. 그 사실 전통적인 의미에서는 투자 노력 대비 약간 노동력의 시간 투자 대비 아웃풋이 얼마나 더 나오는가 이제 분업화에 대한 시점이 있고 그런 거였는데 이게 약간 지적인 일로 바뀌면서 생산성이라는 게 우리가 앉아있다고 해서 아웃풋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더 내 뇌를 말랑말랑하게 쓸 수 있느냐 혹은 얼마나 더 집중할 수 있느냐로 바뀐 것 같아요. 우리 IT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일단 정의를 해봤고요. 두 번째, 생산성이 왜 중요하냐. 일단 사회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되게 회사에서 중요한 사람이 되기 혹은 경제적인 안정, 사회적 성공이 일단 생산성이 중요한 의미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개인적 의미에서는 사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얘기일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의미에서 되게 생산성이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싶기보다는 제 관점에서는 그냥 사람은 뭔가를 해야 되는 동물인 것 같아요. 어떤 뭐 글을 쓴다거나 아니면은 음악을 한다거나 그냥 되게 멍때리고 있으면 약간 피로해지는 걸 많이 느끼는 타입이라 뭘 하지 않으면 되게 불안하거든요. 약간 그런 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욕구의 충족인 것 같아요. 막 블로그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책을 낸다던가 그런 보상들. 그런데 사실 생산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은 사람마다 다 다르고 약간 누구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는 게 좋다고 말하고 누구는 아니 저녁에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그 책마다 또 하는 내용이 다르고 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이 이렇게 하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배틀그라운드 1. 저는 여러분들의 생산성 팁을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팁만 들어보고 네. 지목을 해주죠. 그러니까 누구의 생산성이 더 좋았느냐. 이거는 딱 해보고 싶다. 내가 한번 트라이해보겠다라는 것들. 역시 징징님.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걸 하고 있는지를 하나씩 얘기하면 되는 거야? 네. 그냥 트라이를 이 정도면 나도 트라이 해보겠다 뭐 이 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희 회사가 한 달에 한번 타운홀 미팅이라고 전사 모아놓고 이제 회사 중요 이슈를 발표하고 아니면 뭐 좋은 습관 같은 거 공유하고 이런 자리가 있어요. 어제 제가 딱 그 얘기를 했어요. 생산성 팀 얘기. 저는 이제 에버노트 활용해가지고 그 메모장을 조직화하는 걸 이제 에버노트로 하는 건데, 그냥 제가 해야 될 일, 잊지 말아야 할 일, 그냥 에버노트 싹 다 관리를 하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는데 그냥 되게 쉬워요. 그냥 메모장에다가 슬랙에서 봤던지 아니면 그냥 얘기하다가 저는 PM이니까 예를 들어 개발자랑 얘기하는 중에 막 이렇게 아 이거 챙겨야 되겠다 하고 써놓고 뭔가 이거를 바로 써놓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바로 보통 뭐 기획자 기다리고 있다가 이런 이슈 터졌어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그 다음에는 챙겨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챙겨야 할 일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걸 그냥 메모장에 딱 쳐놓고 나중에 그냥 체크박스만 그 앞에 달아가지고 오늘 했으면은 체크하고 아니면 내일 걸로 넘겨요. 그러면 메모장에 그냥 글 리스트들이 체크박스 달고 쭉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냥 매일매일 넘겨봐요. 그것만으로 잊지 않고 무슨 걸 챙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로 저는 제가 해야 될 거 어쨌든 프로젝트에서 아무도 챙기지 않을 수도 있는 것들이 이제 놓치지 않게 챙겨야 되는 거니까 그거를 에버노트로 다 하고 있어요. 그것만으로 저는 딱히 불편한 점을 못 느껴서 저 되게 많이 썼어요. 투두리스트, 분더리스트, 뭐 버킷리스트 다 써봤는데 에버노트만 생각하니까 에버노트가 되게 편리하더라고요. 네, 편해요. 되게 그 저는 열고 태그하고 시간 지정하고 이런 거 너무 불편해요. 이 업무 하나가 되게 가벼운 일일 수도 있고 되게 무거운 일일 수도 있는데 금방 하고 말일에다가 일일이 막 시간 정하고 막 뭐 언제까지 중요도는 이렇고 막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근데 에버노트는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히스토리를 밑으로 남기거든요. 그러니까 7월 달 거 관리, 8월 달 거 관리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데 7월 1일, 2일 이렇게 위로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에버노트를 딱 키자마자 제가 오늘 할 일만 딱 보여요. 네, 밑으로 그런가? 히스토리가 쌓이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만으로 너무나 편리해서 그냥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노트 하나당 한 달인 거예요? 네, 보통 노트 하나당 한 달. 지금 다시 로컴도 들어온 지가 이제 3개월 됐으니까 세 개 딱 만들어서 4월 6일 네 개 만들었네요. 네, 되게 좋아요. 검색하면 더 나오고 또 되게 편해요. 네. 그리고 그 사진 되게 편리하게 볼 수 있잖아요. 네, 네, 네. 옮기는 게 그래서 그게 되게 편해요. 양식을 되게 쉽게 옮겨 놓을 수 있고. 저도 최근에는 에버노트에 정리하고 있어요. 공부하고 있는 거를. 네. 그 최근에 듣고 있는 게 그 MIT에서 해주는 수학에 대한 강의거든요. 수학과 컴퓨터 과학이라는 섹션이었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그 분류된 게 첫 번째가 직면과 귀납법, 규류법 이런 거고 두 번째가 되게 그래픽 이론 이런 것들인데 되게 쉽게 설명해주고 되게 대학생도 그렇게 높은 수준 아니야? 되게 약간 중학생 정도 수준에서 시작해가지고 되게 잘 보였어요. 깊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얇은 곳에서 출발해가지고 깊게 들어가는데 그게 첫 번째 전제가 있으니까 되게 쉽게 몰입이 되더라고요. 진짜 영화 보는 기분이었어요. 한 시간 반 동안. 매 강의가 한 시간 반? 네, 거의 한 시간 반 정도 돼요. 몇 개 강의예요? 그게 한 24개까지 있는데. 네. 어디 올라와 있어요? 콜세라?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데 링크 드릴게요. 이따 톡방에 올려주세요. 네, 영어 자막도 있어가지고 되게 좋을 거예요. 아, 영어 자막도. 한글 자막은 한글 자막. 영어 자막 정말 읽어줘야죠. 영어 자막 제가 막 구글 켜놓고 정말 요즘 해외 대학에서 강의 올려주고 너무 좋아요. 네, 진짜 저 너무 좋아요. 스탠포드랑 그런 곳에서 오르는 게 저도 그 콜세라로 스탠포드 디자인 랩에서 하는 그 디자인 띵킹이라는 강의 되게 기억에 들었거든요. 그게 약간 전 세계에서 제가 듣고 조를 또 편성을 해줘가지고 같이 팀워크를 하는데 되게 재밌어요. 과제도 주고 과제도 주고 디스커션에서 네, 맞아요. 되게 재밌어요. 딱 한번 해봤는데 그 병렬 프로그래밍이라고 그 독일 대학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언어를 설계하신 분이거든요. 교수님. 직접 설계하신 분이에요? 네. 그 스칼라라고 제가 지금 회사에서 업무로 쓰고 있는 건데. 네네. 역시 그 온라인이다 보니까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학원 강사 이런 게 아니라 학교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되게 어떻게 사람이 바로 몰입할 수 있는지 아는 것 같아요. 그거 되게 좋은데요? 뭔가 진짜 뭔가 오리지널에게 네. 직접 강의를 듣는 네. 거잖아요. 좋은 세상이에요. 돈이라도 바치고 싶은 게 있어요? 다 무료로 또 공개해 주시고 기프티콘 수업. 저는 이제 저는 딱히 별다른 게 없고 저는 그냥 업무할 때는 카페 가서요 무조건. 저는 집이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습하고 일단 그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다 보니까 또 카페 가면은 무언의 이런 게 그런 게 있거든요. 그 어렸을 때 PC방 가면은 스타크래프트 할 때 되게 초등학교 뒤에 있으면은 괜히 막 빨리 치고 뭔가 좀 잘해보는 그런 반발이 좀 있어요. 잘해보세요. 네네. 그런 게 좀 있는데 카페에 앉아있으니까 뭘 다른 걸 못하겠는 거예요. 그치, 업기를 해야지. 카페 가서 괜히 아이펜스, 아, 애플펜스 한번 바꿔.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아, 그 좋네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여 더 프로페셔널 보이고 싶은 그 마음. 카페 가면은 그게 있잖아요. 막 화이트 노이즈라 그래야 되나? 네. 오, 저 그런 거리 좋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 화이트 노이 그 카페 그 일부러 들으면서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업무를 하는데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되게 좋아요. 그리고 저는 높은 천장과 약간 주황색 조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집중이 잘 되는 환경인 것 같아요. 집 근처에 마음에 드는 카페를 찾으셨군요. 저요? 네. 아, 제가 좋아하는 카페가 몇 개 있어요. 집 앞에 24시 하는 카페도 있고 하나 있고 이제 거기는 야근할 때쯤 혼자 더 거의 가고 이제 주말에 가는 곳은 네. 그냥 집 앞에 이디야 카페가 있는데 되게 좋아요. 그러면 그 카페는 일단 사람들이 많을 때도 있고 좀 적은 카페도 있잖아요. 네. 좀 이렇게 웅성웅성 거리는 게 좋으신 거예요, 그럼? 웅성웅성 거리다기 근데 약간 저희 집 근처가 사람이 많이 안 다녀가지고 다 공부하는 분위기거든요. 애초에 모이는 사람들이 그래서 되게 딱 집중이 되는 그런 환경이에요. 할 때 이어폰 끼고 해요? 아니요, 저 이어폰 잃어버려가지고. 아, 맞다. 뭔가 하나하나 슬픈데? 저 카페를 가서 이어폰. 그 동영상 들을 때는 이어폰 끼는데 보통은 그냥 카페에서 틀어주는 음악을 좋아해요. 아, 그래요? 그 음악 선정도 중요하겠네요, 카페가. 네, 음악이 약간 제가 팝송 좋아해가지고 팝송 틀어주고 또 밴드 음악 틀어주고 두 분은 어떤 생산성을? 저는 그 두 섹션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시간 관리라는 거랑 그리고 그렇게 관리해서 한 일을 정리하는 걸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시간 관리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써온 방법이 있는데 스타워치를 준비해요. 오프라인 네. 스타워치를 아날로그라고 해야 되나? 그것도 디지털이긴 하지만 네. 그거를 그 내가 공부한 시간만 키는데 그 규칙이 내가 집중한 시간만 그거를 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딴 생각하면은 바로 꺼요. 그래서 이 스타버치에 가는 동안에는 무조건 제가 풀리 집중한 시간만 그거를 켜요. 그리고 그게 한 시간이 안 되면 안 쉬어요. 안 일어나요. 근데 그 한 시간이란 게 하루 종일 이거를 그 종료는 안 시키고 포스? 뭐라고 하지 이거를? 일시정지? 네. 일시정지만 시키거든요. 일시정지만 시켰다가 그래서 한 50분 공부할 때는 안 쉬다가 1시간 되면 아이제 좀 쉬자 하고 그리고 또 좀 공부하다가 근데 그때는 집중이 잘 돼서 한 그 스타워치 시간에서 2시 20분 이쯤까지 됐어요. 근데 그러면은 최대한 안 쉬고 3시간 됐을 때 쉬고 그런 식으로 그 뒤에가 0으로 끝날 때만 쉬는 그런 걸 했었거든요. 그게 네. 제 나름대로는 내가 집중하는 시간의 모듈화? 내가 지금은 한 2시간 딱 집중했구나, 1시간 집중했구나 이런 걸 알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루 종일 그걸 하면은 고3 같은 경우에는 12시간 공부 이런 게 쌓여요. 그래서 네. 고3 힘들었어. 고3 때 엄청 놀았는데. 그래서 플래너에 난 12시간 했다 하고 일주일간 그래프도 그리고 그러면서 내가 집중한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쌓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일단 그 네모난 투두리스트만 그렸는데 요즘은 약간 투두리스트를 다르게 만들거든요. 이런 무지 노트가 있어요. 그냥 완전 무지 노트예요. 근데 거기다가 불렛 스타일 노트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오늘의 날짜를 써요. 뭐 4월 27일 제 생일. 블랙 스타일이요? 네. 블랙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총알 안 돼. 그냥 까만 점. 네. 근데 이게 그 스타일이 있어요. 일단 기본 투두는 네모고, 내 약속은 세모. 그리고 내가 지금 기억나는 것들 그냥 적으려면 점으로. 그래서 내가 뭐 보람님께,이랑 뭐뭐뭐 하기. 이런 거를 하면은 내가 다 하면은 그 풀하게 치르는데 치라고? 네. 네. 근데 내가 반밖에 안 하면 반만 치르요. 이렇게. 근데 이게 좋은 게 그 중간에 아이디어 있을 때도 그냥 쭉 쓸 수 있고 만약에 이렇게 해서 오늘이 끝나면 바로 그 다음 날에는 그 밑에다가 4월 28일 이렇게 써요. 그래서 그냥 노트 하나로 내 모든 거를 정리할 수 있는. 네. 오, 괜찮다. 네. 이렇게 투두는 관리를 하고 그리고 저는 개발자니까 네. 원래 저도 에버노트를 썼어요. 근데 에버노트에 한계가 있잖아요. 코드를 못 쓰는 거. 그래서 저는 TIL이라는 거를 쓰거든요. TIL이요? 네, TIL. TIL? 네. Today I Learned 약자인데. 아, 네. 기타도 네. 올리시는 거죠? 네, 네. 내가 오늘 배운 것들을 제 깃헙에다가 마크다운 문법이라고 막 블렛이나 리스트나 혹은 코드 같은 거 삽입을 되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문법으로 써서 맨날 맨날 커밋을 하는 거예요. 맨날 그 GitHub이란 사이트에 올려요. 그거 좋더라고요. 저도 약간 그 과시요? 뭔가 오늘 하루도 안 채우면 안 될 것 같은 거 같아요. 과시욕이었어. GitHub에 올리면은 그게 그래프가 있어요. 이게 365칸이 있는데 내가 오늘 올리면 이게 초록색으로 칠해지거든요. 초록색이 좀 더 짙어질수록 되게 네. 뿌듯하고 그럼 막 이거 네. 오늘 반드시 칠해야 돼. 그리고 내가 배운 모든 것들은 무조건 다 적게 되고 그래서 좋다. 좋네요. 루틴으로 쫙쫙쫙 하고 있습니다. 네. TIL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많이들 써요. 네. 저는 워크플로우도 같이 쓰는데 그건 약간 오래 보관해야 할 정보 쓸 때 네. 어플이 되게 편해요. 그 텍스트 어떤 건데 그러니까 키보드만으로 모든 거를 다 배열하고 그룹화하고 되게 그게 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상위에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카테고리를 한 6개 정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그 계속 안에 타고 들어가는 게 되게 한번 타고 들어가면 걔가 또 최상위가 돼서 보여주고 이런 식이라서 이건 정말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되게 편해요 진짜. 아. 제가 써놓은 텍스트 베이스 중에서는 제일 정리가 깔끔해요. 네. 비밀번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갖다 관리하고 아. 되게 좋아요. 접근성도 너무 편하고 보고 싶다. 요즘 엄청 꽂혀가지고. 유료 앱이에요? 무료입니다. 진짜요? 무료인데 하루에 한 달에 뭐 얼만큼 인상 쓰면 유료긴 한데 그럴 일이 별로 없어요. 워낙 기본 많이 좋아가지고 저는 근데 뭔가 너무 이런 건 오래 가야 돼 하고 그냥 매달 돈 내고 쓰고 있는데 기분이 너무 좋아요. 네. 아. 에버노트의 불안한 점은 요즘 약간 성축. 그죠. 에버노트가 요즘 채택이라 그래요. 네네.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요즘 자꾸 지사 닫고 이래가지고 정세계 바뀌다 보니까 네 그게 좀 불안해요. 싱크도 되게 이제 디바이스가 두 개밖에 연동 안 해가지고 맞아. 되게 불편하고 두 개 있는데 네. 과금되고 불편하고 또 되게 고질적인 문제도 표 그리기가 몇 년째 개선이 안 돼서 네. 이해가 잘 안 가는 것도 있고 아무튼 그래도 아직은 에버노트보다 편한 걸 못 찾긴 했어요. 일단 에버노트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메모를 에버노트 하고 있죠. 다들 뭔가 막 정리가 딱딱되고 이런 걸 말씀하시고 저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되게 단순하고 네. 그냥 이건 저는 꽤 오래된 습관이어가지고 저는 낙서요. 아무래도 그림 그리고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그 공책 보면은 옆에 빈 란들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거기다가 뭔가를 채워요. 계속 그래요. 근데 그거를 그려놓으면은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막 예를 들면 요즘 막 우주 컨셉 작업들을 좀 했었는데 계속 그려요. 막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낙서를 해요. 개발도 되고 뭐 정밀하게 막 그리는 것도 하고 그냥 뭐 그리고 그 낙서하는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네. 그냥 뭐 회의할 때도 그냥 이렇게 회의를 들으면서 옆에서 이렇게 끄적거리고 그냥 이러고 있어요. 옆에서 끄적거리고 회의 들으면서 그럼 나중에 그거를 가지고 와서 그걸 디지털화 시키기만 하면 돼요. 저는 약간 그게 제가 좀 더 직관적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되게 그 기억이 잘 될 것 같아요. 예, 그냥 머릿속에 있었던 거를 나중에 생각하려고 그러면은 그걸 또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느니 그냥 아예 그림 이미지화 시켜놓자 해가지고 머릿속에는 계속 그려요. 되게 이거 그 방법이 좋게 느껴진 게 이제 이 책에서 나왔던 건데 이따가 할 얘기이기도 하고 그 옛날에 기자 중에 한 명이 그 회의를 하는데 다른 기자들은 다 말씀하는 거 다 적고 있는데 한 기자만 안 적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왜 너는 안 적고 있냐 하니까 왜 적지? 난 다 기억할 수 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거기서 뭐든 했다는 얘기를 다 순서별로 다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 되게 신기한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지? 그리고 그 사람을 조사해 보니까 되게 그 뭔가 기억을 할 때 약간 운의 쪽이 되게 활성화가 많이 있는데요. 공간이랑 그 시각 쪽 약간 자기는 그 스펠링에다가 어떤 차가운 느낌, 뭐 뜨겁다 이렇게 막 느낀다는 거예요. A는 차갑다, I는 좀 아프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공간과 네 그러니까 이미지화 시키는 네 그 사람 그걸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점도 있긴 한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미지화 시키는 걸 되게 그게 습관이 네. 어렸을 때부터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도 그 교과서 보면은 옆에 빈 라인 있잖아요. 거기다 다 그려 계속 그렸거든요. 근데 그게 나중에 되면 편한 게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작업할 때 아예 그 이미지를 그냥 사진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포토샵으로 불러와서 그냥 그 늘려가지고 투명도 낮춘 다음에 그 위에다 그냥 작업해서 끝낸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계속 꺼내서 거기다가 이미지화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생산성은 낙서입니다. 언제나 그런 그릴 툴을 가지고 계시겠네요. 최소한 종이와 펜이죠. 그 이상 되는 것도 있으면 좋고 애플 펜슬도 사실 그래서 사긴 했었는데 네. 요즘 허세용으로만 네 애플 펜슬을 쓰긴 했는데 확실히 그 연필하고 종이의 감은 못 따라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한마디로 저희 생산성은 낙서입니다. 옛날에 스케치 한번 배워보고 싶었는데 네. 화분 같은 거 찾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디서 배웠지? 막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그게 있는데 막 잘 그려야 된다. 아, 네. 이렇게 똑바로 그려야 된다. 근데 제 낙서 보면 장난 아니거든요. 되게 막 유치원에가 와서 끄어놓은 것 같이 막 그려놓고 네. 그러는데 근데 그렇게 좀 자유롭게 그려보면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 기억할 때도 이미지화 시키는 경우도 많고 네. 그렇습니다. 보고 싶다. 아니요. 궁금해요. 나중에 일부 페이지만 한번 찍어. 나중에 펜슬 드시는 거만. 오늘, 오늘부터 그림 연습해야지. 그림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누가 봐요. 저 종이에 그 사각사각하는 느낌이 되게 좋아서 진짜? 옛날에 타블렛 때 일부러 F용 이렇게 붙여놓고 그 위에다가 그리고 그랬어요. 네, 너무 그 느낌이 좋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노트 정리 같은 거를 이렇게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이렇게 네. 저를 그 간혹 팀원들 중에 이렇게 막 이렇게 빼곡하게 막 써요. 막 이렇게 줄 지어가지고 줄도 딱 맞추고 글자도 되게 이쁘게.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악필이고 악필이요. 저희 어머니께서 엄마 내가 공부를 못한 이유는 글씨가 못생겨서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줄 맞춰서 쓰는 것보다 저는 마인드맵 같이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훨씬 자유롭고 편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습관들이 계속 배는 것 같아요. 근데 장단점이 있죠. 간혹 이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때는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목을 해볼까요? 자, 배틀그라운드 1. 도현님 생각성 뭐였죠? 저는 아, 첫 카페. 카페. 그리고 저는 이제 징징님. 이 배틀에 참가하지 않는 걸로. 네. 나는 하시는 분들의 분은 어 방금 그 생각했어. 네. 전 저를 추천합니다. 잘하셨다고. 잘하셨다. 뭐 이런 질문 안 되는 거. 자랑하러 왔습니다. 아니면 우리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질문을 이렇게 하나씩 하면 어떡해요? 아, 도현님이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네. 도현님 결정권을 그럼 가져가는 거. 그럼 내가 결정. 내가 결정. 저희 닉네임 주인 거 일일이 별로 없잖아. 인철해야 되나? 인철. 저희 이름표를 붙여놓죠 이제. 그러니까요. 여기서 도현님이 진진님입니다. 네, 진진님. 그러면 만 지목이 많이 되신 분들한테 언제 아인슈타인과 브루크 부제 모든 것을 기억하는 것에 대한 과학. 하지만 한국판 한국판 1년 만에 기억력 체제가 된단다. 오 제목이 진짜 좀 저렇게 번역하는데. 네. 그래도 약간 내용 번역은 잘 돼 있어요. 제목이 좀 그렇지. 아, 네. 그래요. 출판사도 살아남아야죠. 이해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 이 저자가 원래 기자였는데 기억력 대회에서 1등을 해요. 아. 그 기억력 대회가 그 무작위 숫자를 외우는 거랑 포커카드 뿌린 다음에 순서대로 외우는 거 있거든요. 그 카지노 가시면 안 되겠다. 그 34장인가? 포커인가요? 그게 뿌려놓은 다음에 그거를 한 1분 정도 본 다음에 그 다 말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일단 거기서 택패트를 못해, 그게 예선전이고 나중에 하면은 되게 막 어려운 거 많이 하더라고. 시를 통째로 외우는 거랑. 대단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동시에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 셋밖에 없는데. 하나, 네, 둘, 셋. 어. 길게 말한 보람이 있었어. 네. 근데 저도 그 네모 그 블랙 스타일 네, 정도는 네, 해보고 싶었어요. 네, 네. 되게 좋아요. 트라이 해보려고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1년 만에. 그 1년 동안 노력해서 열을 상대가 되어주세요. 대회 나가세요 이제. 네. 네 이제 되게 재밌었어요. 그 내용 팁 보니까 실제로 해보고 싶은 것도 있었고 이제 다음으로 할 얘기는 생산적인데 아직도 약간 공통 부모를 모아봤어요. 어떤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 중에서 하나가 있었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제 이론적인 거랑 약간 과학에 대한 내용도 같이 섞여 있습니다. 이제 생산선 팁 공통 분모 첫 번째 제가 이거는 저의 주관적 의견이기 때문에 약간 비판적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인정하는 겁니다. 뭘 인정하냐? 되게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살면서 약간 영화나 미디어 광고에서도 열정이란 말에 되게 끌리는 것 같아요 많이. 막 열정적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되게 호기롭게 뭔가를 계획했다가 하루 만에 그냥 접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음악을 한다던가 아니면 기술 공부 아니면 어떤 거를 공부를 하든 간에 그게 되게 롱텀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게 하루 이틀 지나다 보면 당장 내일도 되게 지루한 작업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게 뭔가 한다는 게 그냥 그런 거를 다 견딜 수 있는 약간 그런 암시적인 메시지보다는 그래도 뭔가 반복론적인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약간 그 과학에서도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 모든 질서정연한 건 무질서로 간다는 게 그런 건데 그 약간 정리되어 있으면 산만해지고 약간 그런 거거든요. 사람은 약간 그 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오늘 이렇게 했으면 내일도 이렇게 한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가지고 뭔가 해볼 수 있는 트라이를 늘리는 게 인정하고 늘리는 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정하는 게 뭐예요? 뭘 인정하는 거지? 내가 뭘 할 수 있는 거? 인정한다는 게 제가 생각한 의미는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오늘 하루 일을 하는 게 되게 열정에 끌려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거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이게 되게 정리가 안 되는데 나는 열정만으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약간 이런 게 괜히 행복한 그런 것만 아니라 되게 지루한 작업일 수도 있겠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특히 영어를 공부한다는 건 되게 길게 봐야 되거든요. 많이. 사실 챗바퀴로 반복해야 되는 건데 열정으로만 한다는 열정이 없어지는 안 하게 되는 거니까. 특히 공부할 때 되게 그런 것들이 많아요. 아 내가 오늘 뭔가 아 내 의지력이 부족한 것 같아 라는 말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 고3 때 그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생각해보니까 되게 공부를 잘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 이 계단을 넘어갈 수 없는 공부였던 것 같아요. 하루에 단어 30개씩 배우고 그런 거에. 요즘은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2부에서 얘기해 주시는 건가요? 그건 준비 안 했는데 2부에서 한번 털어볼게요. 이제 두 번째 일단 이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려면은 첫 번째랑 또 연결되는 건데 일단 과학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첫 번째 1998년에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교에서 부부이자 심리학자인 로이 F라는 사람이랑 다이앤이라는 사람이 자기 통제에 대한 실험을 진행을 했어요. 이게 어떤 실험이냐면 일단 학생들을 모아놔요. 그리고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는데 일단 A그룹과 B그룹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개 접시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하나는 초콜릿이 들어있는 되게 달콤한 쿠키고 또 하나는 무가 들어있어요. 그냥 새하얀 무. 그리고 A그룹한테는 일단 이거 먹고 시작하세요 이렇게 막 얘기를 해주고 B그룹은 너네 이거 무만 먹어. 그러니까 초콜릿 먹지 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퍼즐을 되게 어려운 걸 준 다음에 풀어보라고 했는데 이걸 풀 수 있냐 풀 수 없냐를 본 게 아니라 얼마나 여기 더 집중을 하냐를 본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초콜릿을 먹은 학생은 되게 20분 동안 집중을 했대요. 평균적으로. 반면에 초콜릿을 먹지 않은 학생은 8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험에 대한 그 의미가 뭐냐면은 약간 초콜릿을 안 먹는다는 거는 나의 의지력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지력이라는 게 되게 소모될 수 있는 자원이구나라는 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의지력을 썼기 때문에 퍼즐에서는 더 발휘를 못하는 거죠. 시간대를. 그래서 이거를 이 두 과학자는 에고 디플레이션을 불러요. 자아 고갈이라고. 이게 되게 의지력이라는 게 나 오늘 의지력이 없어 내일 더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방법론적인 걸 연구를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라는 방향으로 나아간 거거든요. 이제 이 실험이 먼저 있게 된 후에 자아 고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되게 많은 실험들이 올라왔어요. 그 슬픈 영화를 본 다음에 퍼즐을 푸는 거랑 그리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뭔가 앞에서 뭔가를 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랑 그래서 이게 거의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약간 아직도 현재 진행이에요. 왜냐면 실험이 2000년대에 나왔던 거라서 아직도 지금 비판도 받고 있고 아니면은 이게 정설로 느껴지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저는 이 내용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의지력은 고갈된다는 게 좀 공감을 좀 하고 있는 거라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실험에서 네 무랑 초콜릿을 꼭 먹어야 하는 거였어요? 그쵸. 그러니까 B그룹은 초콜릿을 먹지 마 이런 거였고 A그룹은 너네 먹고 싶으면 먹어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너무 맛없겠다. 너무 좋아하는데 치킨 부다 기분이 너무 좋아.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한 결론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이 책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하이오. 네, 주립대에서 한 건데 이제 마이클 피스너와 폴 피트라는 사람이 진행을 한 거예요. 이 책도 중간에 나와요. 이 내용이 이거 저번에 오프라님 알고 계신 내용인데 왜 사람들은 열심히 자판을 두드리는데 속도가 늘지 않냐에 대한 연구였어요. 그러니까 좀 더 범위를 확대해 보면은 우리는 회기를 계속 하는데 글씨체가 안 좋아지지? 이런 거랑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연구를 하니까 일단 연구 결과는 이래요. 사람이 뭔가 만족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막 그 뇌의 오케이 플레토 혹은 골톤의 벽이라고 불리는 게 있는데 이 부분에서 딱 만족을 하니까 이게 여기서 더 이상 뭔가 목표가 없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타임을 300타임으로 안 늘고 500타임을 500타임으로 안 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 이번에 목표는 550탄 이렇게 해가지고 연습을 해야지만 늘어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늘어난다는 거예요. 저도 이게 되게 좋았어요. 이 내용 자체가 되게 무의식적으로 하루마다 반복하는 영어 공부가 되게 안 좋아서 저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했으면 내일은 이 정도 뭐 뉴스를 본다든가 아니면은 이 소설을 하나 읽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저는 문제 같은 거 볼 때 되게 제가 해석하는 방식으로 했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의미 위주로 하다 보니까 완전한 풀텍스트를 안 해봤어요. 중간중간에 모르는 거 그냥 바로 넘겨띄고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별로 안 되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아 이 문장은 왜 그렇지 해가지고 이제 기록을 하고 하나하나씩 살펴보는 게 저에게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뮤지션들이 되게 초보자들은 곡 연습할 때 시작부터 끝까지 연습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대요. 그러니까 아 틀렸어 그럼 처음 다시 그리고 아 오늘 연습해야지 하고 처음부터 시작하는데 프로들은 되게 시간을 많이 쓰는 게 아니라 한 이런 방법을 많이 한대요. 90분 동안 연습을 하는데 내가 모르는 부분 혹은 내가 어려웠던 부분을 연습을 한대요. 집중적으로 그리고 30분 쉬고 이렇게 텀을 주면서 좀 더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연습 자체를. 그래서 이런 거를 공부에 섞어보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 게 최근 중국어 공부를 고등학교를 네. 중국어과를 나왔는데 중국어를 되게 안 놓고 살아서 네. 졸업하고 중국어를 거의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네. 최근에 제가 중국 사업 담당을 또 같이 맡게 돼서 네. 출장을 갔는데 그때 이제 출장하기 전에 좀 써먹으려고 중국어를 미리 공부를 해놨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딱 그러시는 거예요. 중국어 다 필요 없고 그냥 한 네다섯 줄 정도 되는 이제 문장이 있어요. 중국어로 된 그 사설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달달 외우래요. 입으로 그 무슨 뜻인지는 잘 몰라도 되니까 일단은 입이 알고 귀가 알면 언어는 트이니까 막 외우래요. 그러면서 막 그 강연 자체가 인터넷 강의고 약간 그 문화센터 같은 데서 40, 50대 대상으로 이제 하는 되게 네. 유명한 강사여서 그 인간까지 나왔는데 일단은 듣는 청자는 나이대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네. 저는 약간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저런 아주머니 아저씨도 다 하실 수 있는 건데 내가 못하겠어? 하고 근데 겁나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안 돼서 너무 겨울이 안 좋나? 원래 겨울이 제일 안 좋거든요. 그래서 겨울이 내가 너무 안 좋나? 이러고 했는데 처음에 그냥 외울 때까지 해보자 약간 이러고 하나 외울 때 3일인가? 그랬어요. 네. 거기서는 이제 뭐 30분 만에 외워라 약간 이런 식으로 30분에 안 외워져서 네. 3일이 걸렸고 두 번째 거 외울 때는 이게 문장이 더 어렵고 막 이랬는데 얘는 하루가 걸리는 거예요. 아 문장 외우시는 거예요? 단어? 그게 이제 네 문단 다섯 줄 정도로 된 중국어 사설을 외우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그 사설 되게 짧게 뭐 선악에 대해서 뭐 아니면 좋은 습관에 대해서 아니면 옛날에 친구를 만났는데 이랬다 약간 이런 식의 거의 짧은 수필 같은 건데 네. 내용이 그래서 너무 뜬금없이 다 달라지고 매번 공통점이 없어요. 단어도 되게 어려운 게 많이 나오고 해가지고 안 외워질 것 같은데 하고 그냥 긴가민가 외웠는데 나중에 되니까 진짜 30분 만에 외워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뭔가 처음에 어떤 역치를 되게 힘들게 넘고 나면은 그 뒤로 좀 수월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처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 90분 동안 어려운 거 막 하는 게 네. 쉬운 거 아는 거 막 반복하는 것도 좀 나을 수 있다고 생각된 게 뭔가 어려운 걸 하고 나면 쉬운 건 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그런 네.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걸 넘을 때 되게 의지가 필요해요. 그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네. 그 책에서 나오는 건데 한 네. 일단 550타 되려면은 네. 그 수준을 머무른대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일단 약간 그런 훈련을 많이 하면은 당연히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번 딱 네. 올라가고 나면 다시 안 내려오는. 옛날에는 세이클럽 이런데 네. 아시나요? 세이클럽이라는 서비스였죠. 네, 그게 채팅 서비스였어요. 네. 채팅 서비스인데 거기에 타자 대회 같은 게 있어요. 방에 10명 정도 있으면 갑자기 5, 4, 3, 2, 1 하더니 문장 하나가 이렇게 쭉 뜨면 그걸 누가 제일 빨리 타이핑하는지 점수를 막 하는 거예요. 네. 그걸 진짜 빨리 늘었었거든요. 전 그 속도가 지금도 유지가 돼서 그 영타방도 있고 한타방도 있고 이래가지고 영타도 되게 많이 늘었고 그때 그 약간 사람이 푸쉬를 받으면 올라가긴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거 한번 올려놓으면 잘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건 다른 얘기인데 저는 단어 배울 때 이거 쓰거든요. 퀴즐렛이라고 아세요? 아 뭐예요? 퀴즐렛이라고 단어를 단어장별로 정리를 해놓으면은 이렇게 있는데 네, 그냥 한 번씩 테스트하고 있어요. 와 테스트랑, 이거 미국 서비스예요? 네 근데 한글도 지원돼요 같이 UI가 완전 네 이런 식으로 타이핑해가지고 와 네. 맞추면 맞췄다가 뜨고 네 맞아요 맞췄다! 그래서 아하. 이게 되게 좋은 게 그냥 그 내가 언제 마지막으로 테스트했는지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간격으로 한 번씩 더 테스트를 해본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앱도 있어가지고 오 좋다. 지하철에서 심심을 한번 풀고 내가 저장한 단어들이에요? 아니면 얘네가 제공해주는 제가 의도적으로 저장하는 거예요. 아 좋은데?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네. 그 내가 한글 영어 단어를 입력해 놓으면 그거 뜻도 자동으로 저장돼요? 뜻도 제가 입력해요? 아, 네 그런 거는 할 수 있어요. 아. 뜻을 검색하는 게 있는데 일단 이런 거 주고 검색을 누르면은 English 그래요? 아하. 이렇게 떠요. 이런 뜻이라고 사전을 찾아줘요. 좋다. 네, 저 이것만큼 잘하는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기능 자체를 깔끔하기도 하고 앱도 되게 편해요. 유용한 것들을 많이 알아가는 퀴즈넷입니다. 공유하기도 되게 편하겠네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 재간이기 이펙트라는 겁니다. 재간이 효과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재간이요? 네. 재간이기라고 그냥 사람 이름이에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어떤 목표를 이루지 않으면은 우리 인지체계가 자동적으로 계속 보내는 거야. 너 오늘 이거 안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일단 이게 효과의 이름이 뭐냐면 의미가 일단 한 번 집중을 하고 나면은 이거 한번 들으셨을 거예요. 1, 2분을 처음에 집중 못하다가 집중하고 나면은 끝날 때까지 딴 생각을 안 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목표가 그냥 일단 해보라 라는 거였어요. 되게 이게 그 일 자체를 되게 추상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메일이나 페이스북 같은 마음을 안 쓰는 걸 하면서 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일을 잡으면 끝까지 가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다른 생각 안 들게 해주고 그러니까 사람을 집중하게 주는 이펙트인데 사실 그 초입이 되게 어려운 거죠. 그 들어가기까지를 이전에 다른 거 때나 한번 집중을 하면은 이제 끝내려는 경향이 있어서 문장도 쓰다가 다 끝내려고 하잖아요. 다 적고 노트도 필기 다 적고 약간 이런 효과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그래도 공통 분모가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말 되게 많았잖아요 옛날에. 1, 2분 정도 집중을 하면은 네. 그 뒤에는 집중이 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처음에만 견디면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인정하는 것이었고. 네, 두 번째가 자아고발. 자아고발. 자아고발. 세 번째가 방금 재간이 효과입니다. 그리고 이걸 다 안 끝내고 그냥 넘기면 되게 사람이 피곤하대요 많이. 불편해지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여기 약간 강박증이 생기면 또 사람이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의 목표를 되게 네. 잘 설정해 너무 오버하지도 않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만 하면 네.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요즘 회의가 너무 많아서 네. 정말 엄청나게 많았어요. 네, 그래서 뭔가 이게 생산성 느낌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하루에 말만 하다가 집에 가도 되나? 약간 거의 그런 느낌이 있는데 네. 뭔가 이걸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좀 더 나은 생산성을 추구해봐야겠어요. 시작하기 앞서 이제 네. 여러분들의 뇌를 말랑말랑하게 해줄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맞추시면 불안을 드리겠습니다. 맞추면 불안이 찾아. 불안이 감정에 대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인간의 그 일곱 가지 주약이 되는 감정들이 있는데 네. 그거를 모두 맞추시는 분들한테 모두요? 모두한테 일곱 가지 아 진짜요? 일곱 가지 주약 되게 다 한 번씩 들어봤을 것 같은데 그거 영화도 있잖아요. 영화 세븐. 네. 아 그 세븐에 나오는 그게 이거예요? 오픈북인가요? 오픈북 테스트요? 지금 나오겠는데 누를까 말까 일단 먼저 말씀하시면 돼요. 어? 탐욕. 탐욕. 있어요? 탐욕도 있죠.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일곱 개라고 하면 제가 모르겠는데. 일곱 개를 먼저 말씀하셔도 돼요. 분노, 나태. 오, 네. 오만. 질투. 식욕? 식욕도 있어. 아, 그래요? 색욕, 탐욕, 식욕. 네. 오. 러브 아니에요. 이렇게 잘 읽으셨는데요? 잘 읽죠. 네. 또 끝났나? 저는 그 강철 양구수사 보면서 되게 아, 예. 거기서도 이제 주인 아, 악역들이 다 일곱 가지 지역이거든요. 아 그래요? 되게 재밌어요. 되게 철학적인데, 그러니까 어떤 그 절대적인 플라스크라는 사람이 플라스 사람은 아니고 그냥 어떤 생명체가 자신의 약간 결점을 다 떼어내려고 일곱 가지 죄악들을 다 떼서 허뭉클로스 만든 거예요. 자식들로. 네. 그래서 탐욕, 색욕 이제 그거에 대한 이미지들이 있어가지고 되게 재밌어요. 리메이크 버전을 보세요. 뭘로 봤어요? 만화책 아니면 애니메? 애니요. 애니 되게 좋아요. 저도 둘 다 봤어요. 아. 너무 잘 만든 거 같아요. 저는 저건 소장하고 있어요. 뭐가 더 좋아져요? 둘 다 괜찮아요? 저 개인적으로 진짜요? 네. 아, 네. 이렇게 너무 날로 먹었어요. 다른 사진으로 만화 네, 표지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 애니메이션도 되게 잘 표현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오랫동안 영상으로 보고 힘들어요. 저도 약간 그래. 만화로 먼저 봐야겠다. 만화로 먼저 보세요. 어쨌든 원작은 만화니까. 네. 그 오리지널이랑 리메이크 버전 있는데 네. 리메이크 버전을 보세요. 네. 저 예전에 그거를 만화책을 저는 먼저 봤거든요. 네. 그래서 딱 쿡TV를 틀었는데 네. 아침 한 9시쯤에 네. 쿡TV에 강철의 연금술사 뭐 극장판 출시 기념 뭐 그게 무료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1화부터 이렇게 봤어요. 그 끝까지 봤는데 해가 졌어. 계속 봤어. 근데 그 애니가 되게 무섭기도 하고 약간 네. 심오하기도 한 게 정치랑 네. 철학 다 연결돼 있거든요. 내용상. 네. 전쟁 얘기도 좀 있고 네. 인종 차별, 네. 홀로코스트 그런 얘기도 있어가지고. 되게 울점이 되게 많이 나. 되게 우울한 것 장면도 네. 있고 네. 약간. 분위기는 밝은데 밝으면서도 우울한 중간쯤의 바람인 것 같아요. 불량이 어느 정도 돼요? 20과? 20화? 20화 넘어요. 20화? 25화? 네. 26화인가? 애니노 26화. 만화 카페 가야죠. 네, 그리고 한 편에 한 20분 정도라 네, 그렇게 길지 않아요. 애니라서. 아, 애니는 좀 많겠다. 한 50화까지나? 애니는 많아요. 네. 해가 졌어요. 너무 알찬 하였어요. 그거는 진짜 다시 봐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가끔씩 그 명장면만 따로 봐요. 근데 그 감정이 되게 많이 몰아치게 하긴 해요. 네. 그 작가 특성. 아, 뽐부어가 온다. 오늘 보고 싶다. 아, 진짜 재밌어요. 진짜. 네. 그 작가 되게 비슷한 느낌으로 새로 연재하는 것도 있는데 최근에 그거는 왠지 손이 안 가더라고요. 약간 일본 애니 중 절대적 강자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네. 딱 그 강철이 연습하다가 네, 그러면 네. 시작을 하겠습니다. 2부 공부 방법인데 네.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좋은 시작인걸요? 저는 언어 공부할 때랑 코드 공부할 때랑 좀 달라가지고 아. 네. 그래서 저는 딱히 공부 방법론 같은 건 없고 그냥 네. 끌리는 대로 하는 것 같아요. 영어는 되게 그런 게 좀 있긴 한데 그냥 코드 공부할 때는 뭐 많이 해보는 것 같아요. 그냥 그냥 다작을 하다 보면은 되게 제가 좋아하는 뮤지션 중에 도끼인데 그 사람이 되게 진짜 작업 많이 해요. 그런 거 보니까 그 사람이 왜 어떻게 한 6년이고 7년인데 어떻게 곡을 400곡이나 쓰냐 하니까 뭐 누구는 뭐 완성도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냥 많이 해보면 할수록 되게 더 잘하게 된다라는 걸 말해가지고 저도 그냥 그렇게 많이 해보는 것 같아요. 알고리즘 먼저 풀어보고 내가 하는 일 좀 더 해보고 그런 걸 많이 해가지고 다만 이제 2부에서는 다른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공부 방법인데 일단 공부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해랑 기억하는 거 외우는 것들 그렇죠? 일단 기억부터 해볼게요. 그 헤렌 니우스에게 바친 수사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옛날에 시모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헤렌 니우스한테 주는 건데 수사학이 뭐냐면은 강연 잘하는 법, 말빨 좋은 법, 약간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연을 하려면 되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일단 말을 다 외워야 돼요. 내가 무슨 말을 했지? 성서랑 이제 그런 걸 다 외우는 건데 그거에 대한 팁을 쓴 게 헤렌 니우스가 바치는 수사학이라는 책입니다. 시모니우스가 어느 날 강당에서 파티를 열었는데 강당이 모두 무너졌어요. 근데 생존자가 시모니우스 그 사람밖에 없었는데 막 가족들이 와가지고 막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막 남편 애가 어딨냐 이렇게 하는데 시모니우스 되게 막 놀라운 기억을 하게 돼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느 테이블에 누가 있는지 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맥주를 마시고 있었고 사실 이름도 잘 모르는데 이 사람은 맥주 마시고 있고 이 사람은 그냥 앞에 있고 막 이런 게 그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외운다는 게 되게 신기한 거야. 이제 그 사람이 아 이게 약간 공간이랑 연결시켜서 기억을 하면은 더 잘 기억이 된다는 게 그때 처음 깨닫게 돼요. 아마 기억의 궁전이란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 네. 은근 많이 쓰이는 말. 네, 기억의 궁전이라고 어떤 거냐면 그 내가 자주 가는 곳에 장소를 카피를 해야 내 기억 속에서 그리고 들어올 때 내가 막 그 궁전을 거닐면서 이 방 안에다가 하나씩 기억할 걸 넣어놓는 거야. 이 방은 단어 10개, 이 방은 단어 10개 이런 식으로. 근데 뭔가 되게 창의적이고 약간 좀 우스꽝스럽게 하는 게 포인트예요. 저도 한번 해봤는데 되게 이 책에서 알려주거든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봅시다 라고. 해볼까요? 네, 따라해봅시다. 막 이렇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방 안에 들어가면은 막 오늘 장바구니를 쇼핑할 거를 다 해주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떠올려보세요 하니까 오 진짜 잘 떠올리더라고요. 그거를 한 번씩 거닐면서 하는 거예요. 궁전에. 되게 그런 식으로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기억술사라고 부르는 기억대회에서 참가하는 분들이 그런 걸 많이 쓴다고 해요. 카드를 외울 때도 그러니까 이 방에는 카드 앞 순서 다섯 개 이런 식으로 네. 하나씩 이렇게 네. 넣어놓고 이제 그거를 훈련을 하는 거예요. 계속 20초만 보고 외우고 30초만 보고 외우고 네. 그래서 핀 카드 같은 경우는 정말 여왕의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넣어놓고 그러니까 카드 이름 텍스트를 넣는 게 아니라 이미지를 넣는 거예요. 퀸은 뭐 이렇게 이런 이미지, 스페이스 레인은 이런 이미지 그런 것들 내가 만들어서 해요. 그리고 뭐 영어 단어를 외우거나 무작위 숫자를 외울 때는 약간 다른 방법을 쓰긴 하는데 뭐 A는 좀 차가운 느낌? 그러니까 단어에다가 우리가 앞 글자만 앞 초성만 알면은 영어 단어를 되게 맞출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완전히 모르는 단어보다 앞에 문장이 주어지면은 되게 잘 맞출 수 있는데 그것만 외우는 거예요. 뭐 디저스라는 단어는 그냥 앞에 D만 외우는 거죠. D에 이미지를 넣고 외우는 것들. 네. 그런 식으로 저도 몇 번 트라이 해보니까 되게 좋아요. 은근히. 근데 그걸 실제적으로 어땠어요? 기억력 대회 말고. 아 그냥 평소에 기억할 때 쓰는 것 같아요. 평소에 뭘 기억할 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약간 그래서 해보고 싶은 말이 막 기억을 기억력이 좋다고 공부를 해서 잘하냐? 굳이 기억을 많이 하는 게 필요할까?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근데 약간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기억이 일단 기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기억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되게 처음에 우리가 뭔가 떠올리는 순서를 거치거든요. 그 기타 줄 중에서 EADBG라고 미라레솔 시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번째가 어떤 건지 알면 미라레 솔 이렇게 해서 솔 외우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솔, 사 이렇게 숫자랑 연관해서 부여하면은 약간 나중에는 그냥 솔 이렇게 되는 것처럼 처음에는 이렇게 순서대로 외우지만 나중에는 좀 더 바로 직관적으로 오게끔 그걸 설계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번 해보니까 아 어떻게 해야 내가 기억을 잘하는지 좀 알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미지를 떠올리면은 바로 그게 떠오르는 것처럼 네, 나중에는 그냥 그것만 떠오르게 되는 순서를 안 거치고 네, 그런 거에서 되게 좋았어요. 기억이 안 나서 불편했던 적을 좀 여러 번 겪고 나면 아 기억 잘하는 방법이 있나 하게 찾아보게 네.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보통 개수를 네. 그러니까 한 번에 일반 물론을 메모 못할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A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해야 될 액션 플랜이 세 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세 개 하고 또 비례한 사건이 터져요. 그러면은 아까 3이었지? 그럼 4, 5 이렇게 더해요. 그러면은 나중에 모든 사건이 이제 끝나고 제가 이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뭐 9개 정도 액션 플랜이 이게 있었어야 했었다. 그러면은 9개가 뭐였지? 하고 생각하는 거 먼저 리스트업하고 안 나는 건 다른 사람한테 한번 거질러요. 아까 뭐였죠? 이런 거 네. 해서 이 9개가 나올 때까지 이게 다 돼야 이 사건들이 다 정리되는 거니까 9개를 다시 리스트업하고 그 다음에 가는. 저는 그래서 기억이 다 안 나니까 그냥 개수로만 체크를 네.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다른 사람이 기억이 의존하고요. 약간 기억할 게 필요 없어지는 세상이 왔잖아요. 네네. 막 어렸을 때는 부모님 전화번호, 친구 전화번호 다 외웠는데 지금은 맞아요. 네, 지금은 되게 전화번호를 외우는 것 같이 신기하게 보는 사람이 네.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 옛날만 네. 두뇌를 확실히 안 쓰는 덜 쓰게 되죠. 네. 두뇌를 대체할 것들이 많아지고 네. 그래가지고 기억을 좀 하다 보면은 근데 실제 언어는 되게 외우는 게 많잖아요. 네. 문장을 통째로 외우는 경우도 있고 네네네. 특히 그러다 보니까 뭐 약간 이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오 내가 이렇게 똑똑했나 약간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그런 게 아니라 사실 하고 싶다 이런 거 그러니까 내가 쓰는 방법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아 네 내가 네. 여기까지 할 수 있었는데 생각해보면 저도 어렸을 때는 네. 막 친구들 불러고 막 전화하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핸드폰이 없으니까. 네. 그때 다 외웠어요. 반 애들 전화번호 거의 반 이상을 다 외웠어요. 반 이상이요? 전화해가지고 예의 바르게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누구 있어요? 놀러 가려고요. 학습 좀 좀 있다 해서 막 끊고 근데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전화번호 되게 많이 외웠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은 지금 솔직히 어머니 전화번호 아는데 아버지 번호가 지금 가능한가요? 생각해보니까 왜냐면 전화번호가 저 찍혀 있으니까 네. 네. 아버지는 2번 오. 그리고 이제 기록을 할 때 에버노트 같은 데 기록을 하면은 우리가 뇌가 약간 아 여기 정보가 있어 라고 인식을 해가지고 아 얘 저장을 안 하거든요. 네. 차라리 그냥 한번 기억의 공장 저장해볼까? 해가지고 거기다 저장을 하면 나중에 추가적으로요. 떠올릴 때는 되게 잘 떠올라요. 그런 것들 처음에 고생하시겠네요. 아, 네, 처음에 되게 힘들더라고요. 여긴 어디야? 혹시 여기가 아닌가 봐. 이 방이 아닌가 봐. 그 이미지가 안 떠오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장소를 그냥 사진 찍어가지고 카피를 했어요. 어떻게? 제가 저전에 카페에서 이 테이블은 이거 놓고 막 이런 식으로 좀 해봤거든요. 뭐 놨어요? 거기다 뭐 놨어요? 단어 같은 거나 아니면 내가 해야 될 것들? 이 테이블엔 과일을 올려가지고 애플, 바나나, 오렌지 네. 이렇게 올리는 느낌. 네. 보통 그냥 앞에 그 철자만 스펠링만 올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약간 연관지은 것들끼리 마주보는 영상을 떠올려요. 뒤끼리 묶어가지고 마주보고 있고 서로. 신기하다. 네. 서로 막 커피 마시고 있는 이미지? 귀엽네요. 저 지금 되게 귀여운 이미지를 하고 아 근데 실제로 막 그렇게 시켜요 이 책이. 얘가 시켰어요. 이 책이. 처음에 막 그래서 저 책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 그거 알죠? 막 약간 의심하지 말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상해져. 날 너무 힘들게 나만 힘들 수 없지. 야, 처음에 해보라고 하니까 수행 긴가민가 하거든요. 이모님 표정이 지금 뭐가 신랄해졌어. 아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것도 넘기면 될 것 같아요. 괜찮네. 점점 상으로 넘기고 다들 피로해하는 거 아니에요? 다들 그건 어디 있었지? 다들 여기 이렇게 상 옆에 있고 뇌를 너무 많이 썼어. 실제로 기억력 대회 다니시는 분들은 그런 장소가 한 300개 정도 있대요. 책에서 나왔어요. 저도 약간 나라별로 궁전을 지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그 독일식 궁전에서 이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처음에 그 장소라는 것도 되게 힘들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최상위 안에 이렇게 들어가고 하면 좀 쉽긴 할 것 같아요. 네. 워크플로우가 딱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일 상위 카테고리 안에 뭘 집어넣을지 딱. 그리고 저번에 그 실험에서 나왔듯이 우리는 당연히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이미지 실험 아시죠? 아 네. 네. 저는 그 봉인님 들으셨나요? 봉인님 저 들었어요. 아, 네. 그 공간 기억에 엄청 라이트한 버전이 네. 있는데 내가 만약에 내일 노트북 충전기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거를 까먹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침대 옆에 뜬금없는 물건을 하나 놔두래요. 오렌지 같은 거. 그래서 오렌지를 놓으면서 아 나는 노트북 충전기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놓고 내일 일어나서 그걸 보면은 바로 그게 떠오른다고. 한 번도 해보진 않았지만. 저는 근데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까먹을 것 같은 거 나를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 챙기기 이렇게 해서 모닝콜 같은 걸 해놓으면은 굳이 기억을 안 해도 아 이것만 해도 이것만 해도 이미 학습이 돼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모닝콜을 안 봐도 안 봐도 그냥 기억이 나요. 아 근데 어제 그렇게 저장했지 그 기억이 있으니까. 트리거가 중요한 거구나. 그 과정에서 기억을 이미 학습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애들 어떤 예전에 한번 들었던 얘기인데 그 학습지 애들 풀 때 그 옷 그 정답지 못 보게 하잖아요. 네. 일부러 막 보고서 힘들면 베끼라고 몰래 봐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그걸 보면서 학습을 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걸 베끼고 이렇게 쓰면서 컨닝 페이퍼도 쓰다가 오히려 학습되는 그렇죠.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늘 그런 생각도 드는 게 저희가 자꾸 안 써버릇하니까 안 쓰고 어딘가에 저장해놨다고 안심을 하고 계속 안 쓰다 보니까 그거 못하는 거지 할 수 있는 능력은 다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기억술인데 약간 좀 어려운 거고 그냥 평소에 쓸 수 있는 거는 그냥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 반복? 네. 왜냐면 사람은 다 내일 되면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 망각의 곡선이라고 점점 내려가는 게 있는데 일주일 지나면은 내가 오늘 배웠던 단어에 한 15개 정도 기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앱을 사용하시면은 앱광고였어. 다리다. 그게 네. 특정 맥락 텍스트에서 같이 보면 네. 되게 유용한 것 같아요. 저는 네. 언어 학습할 때는 사실 단어 개별적으로 봤을 땐 그렇게 기억이 안 났는데 네. 얘네를 묶어서 무슨 맥락에서 보면은 되게 더 효율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예를 들어 다음 시험 범위에 이런 질문이 나올 거다라고 해서 보통 시험 범위 나오면 알잖아요. 그럼 옛날에는 이거랑 비슷한 단어가 많이 쓰일 것 같은 질문들을 한번 더 봤어요. 그러면은 이게 딱 걸렸을 때 내가 이 단어를 진짜 아는지 안 아는지 알 수 있으니까 저는 언어는 약간 최대한 다양한 식의 말 구사하는 걸 보는 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 문장을 다 외우는 게 차라리 도움이 되는 거 같아요. 네네네. 아 그건 어땠어요? 그 중국어 외우면은 네. 되게 도움 됐어요? 그거 지금도 그냥 말하라고 기억이 날 정도? 네. 그게 되게 뜬금없는 거긴 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중국어 공부 별로 안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1학년 제일 처음에 했던 거 반복 되게 많이 시켰던 건 지금도 기억이 다 나요. 문제는 지금도 자기소개할 때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자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때 어떤 걸 배웠냐면 이제 얼거라고 아이들의 노래라는 제목이에요. 얼거가 얼거가 그 가사가 되게 웃겨요. 막 나는 바나나 속을 먹을 테니까 너는 껍질을 먹어. 뭐야? 나는 의자에 앉을 테니까 너는 바닥에 앉아. 아가씨 화내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하더라도 약간 이런 이상한 가사인데 이게 정말 뜬금없이 지금도 기억이 너무 다 나요. 이게 4절짜리 동요인데 4절 동요가 다 기억이 나요. 노래가 되게 잘 기억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한동안 그 월을 영어로 못 말해가지고 네. 어렸을 때 April, January 뭐 이거 진짜 아, 네네네 노래 네네 네, 네. Inflammation 좋아요 그런 걸 저는 그거 있잖아요 12간지 네. 지금도 똥이 맞지 저는 머리에서 떠올려요 Inflammation 좋아요 그 노래가 진짜 애들한테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학문 시험 이렇게 학교 다닐 때 학문 시험 보는데 이게 딱 그 12간지랑 그 갑을병장 뭐 네네네 애들이 딱 해가지고 다 그러니까 저 기분이 다 춤을 추면서 노래 부르고 있는 거야. 그게 되게 처음에 배울 때 좋은데 나중에는 그거를 안 깨면 자꾸 그것만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사실 동서남북을 잘 몰라요. 그래서 맨날 사 그리면서 북서동남하면서. 그 팔 벌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건 뭐예요? 그거 뭐예요? 팔 벌리고 동서남북 하는 거 있던데 어, 뭐 해방향 쪽으로 이렇게 서가지고 팔 벌리고 하는 거 그 있어요 각도 많이 봤던 거 같아요 뭐 오른손 복지 이런 거예요? 이거 뭐였지? 이거 되게 왼손 플레이 왼손 플레이 이거, 이거죠 뭐였지? 이렇게 하면은 자기장 힘이 이쪽이고 정말 까마득한 이야기다. 그때 전 낙서라고 있어서. 뭐가 힘이 아 전류가 흘리면은 이거였나? 이쪽에 자기가 이쪽으로 자기자고. 그래서 네. 맨날 시험 볼 때 애들 다 막고 이런 그런 기억이 나요. 저희 음악 시간에 네. 선생님이 막 크레센도 노래 하듯이 이런 식으로 크레센도 데크레센도 이런 거 다 노래를 가르쳐 주셨었는데 그 지금도 다 기억이 나요. 그래서 노래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노래랑 공간 이거 쓰는 건 뭔가 이게 공부라고 느낌이 안 나는 거랑 공부랑 이어버리면 뭔가 더 느낌이 그러니까 나. 몸에 배는 것 같아요. 네, 체득하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반복하고 연결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인상. 저는 음악 중에서도 되게 진짜 별로 안 친한 친구가 이 음악 지나가면서 이 음악 좋네 했던 게 다 기억이 나요. 그런 거 들으면 그런 게 되게 신기해요. 굳이 기억 안 하려고 해도 기억이 떠오르네. 그 기억할 때 약간 우리가 기억을 작게 하면은 더 쉬울 거 생각하는데 이것도 책에서 난 거야? 기억할 때 약간 뭔가 연결시켜야 된대요 다른 것들이랑. 그러니까 악보를 연다 했을 때 악보랑 가사랑 연결시켜가지고 다 같이 이거 다 같이 뭐야? 이 음에서는 이가 다 떠오르듯이 그냥 이런 식으로 외워야 그 구간 인트로 이렇게 A, B 이렇게 기억한다 하더라고요. 그럼 입체적으로 이렇게 네. 그러니까 점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는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된대요. 차라리 인트로 A, B 이렇게 외워야지 가사랑 또 같이 외우는 게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해서 끝까지 가자 이런 것을 읽은 거 치고서 네. 끝까지 집중력을 가져가는 게 별로 없는 거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기억할 때 최대한 많이 외우는 게 더 많이 외울 때 좀 더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랑 외우는 게 더 좋다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그거를 정말 이 공부한 게 네. 써먹기 좋은 환경에 공부하기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학생 때가 사실 그냥 일반 사실 공부하기 되게 좋은 거니까 네. 시험이라는 의무적인 걸로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보게 되잖아요. 저는 언어는 그 나라 갔을 때 제일 빨리 느는 것 같다는 생각을 네. 사실 하거든요. 전 호주에서 어떤 기억이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수능까지 공부 영어를 한국에서 막 하다가 네. 처음으로 영어권 날아간 게 호주를 대학교 1학년 때 그 CVA라고 호주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거 오면은 호주 정부에서 체류비를 다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숙소랑 식비를 다 지원을 해줘서 그때 돈 아끼려고 비행기 표만 딱 끊고 이제 호주 놀 겸 자연환경도 보호해야지 이러고 갔는데 거기서 제가 맡은 임무가 그 호주의 자연 식물들을 보호하고 외래종을 이제 독을 발라낸 거였는데 제가 잘못 이해해서 반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외래종을 이렇게 보호하고 호주 자연 독을 호주 첩자. 그러니까 그 저희 팀장은 호주인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와서 무궁화에 독을 바르고 뭐 다른 외래종에다가 이제 막 거름을 주고 있는 걸 보면 분노가 막 치밀잖아요. 그래서 그 팀장이 저한테 엄청 화를 냈는데 그것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나한테 화가 났을까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다행히 이제 같이 갔던 고등학교 친구 3명이 간 건데 영어 잘하는 친구가 제가 너 이래서 화냈대 얘기를 해줬는데 너무 막 원통하고 분한 거예요. 나름 수능 공부를 그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뭔가 아무것도 못 쓸 수 없는 영어였구나 이래서 그때부터 이제 무조건 못 알아들면 화를 하면서 계속 물어봤어요. 약간 이 사람도 나중에 짜증이 났겠지만 다행히 친절한 자기 화냈던 게 좀 미안하고 한 게 있으니까 서로 그냥 계속 네. 말을 해다 보니까 되게 한 달 딱 있었는데 진짜 많이 없어요. 그때 이후로는 영어 쓸 때 두려움이 약간 없어진 네. 그 정도였는데 이 한국에서 몇 년 동안 한 게 너무 험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래서 그 뒤로는 약간 일부러 외국어 배우면 그 나라에 갈 기회를 좀 많이 일부러 찾는 네. 확실히 많이 해보는 게 더 네. 아, 많이 하게 특히 약간 이미지랑 같이 저장이 되니까 네. 되게 잘 기억나더라고요. 네. 뭘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요. 물론 저는 뭐 외국어를 뭐 능통하게 하는 게 없긴 한데 하는 사람들 얘기로는 그러니까 저희 형이랑 가족들이 다 호주 쪽 이민자들이고 저희 형은 거기 좀 오래 있다가 지금 한국 왔고 서부 쪽에 지금 다 계신데 배고프면 정말 빨리 힘들어요. 배고프고 힘들면 좀 힘든 얘기긴 한데 네. 어떻게든 생활을 하고 거기서 적응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학습 능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린다 그러더라고요. 네. 저도 되게 극한 상태 그때는 되게 네. 막 몰아붙여진 상태였는데 막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오기 같은 게 생겨가지고 뭔가 그게 되게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저희 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데 일자리가 네. 없으니까 워킹 그거 시간을 계속 흐르고 백팩 내고 거기다 물 1.5리터나 넣고 그거 돌아다니면서 공장 가서 계속 구하는 거 일을. 그러니까 영어를 못하다가도 잘할 수밖에 없는 거 이제. 되게 호주는 이민자가 되게 많거든요. 호주 원주민이 2천만 명이고 실제 나머지 2천만 명이 이민자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전체 국민이 다 1천만 명인데 그러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있거든요. 막 일부 이런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여러 군데 돌아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명함 돌리면서 자기 레주메라고 한번 읽어보라고 이런 식으로. 호주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거의 이민자로 많이 돌아가는 네. 그런 시스템이나 미국도 되게 이민자인 거 알죠. 미국 같은 경우는 요즘은 이제 이민을 잘 안 받으려고 하는 거고 캐나다랑 호주는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미국 이민 특혜 중에 하나가 IT 사람은 그냥 그런 게 있다고 하던데요. 어, 그게 프로그래머 아티스트 한정인 것 같긴 해요. 네네. 그 오 어쩌고 비자. 네, 그냥 오. 오 뭐. 아무튼 천재 비자라고 많이 하는 거. 천재야 되는 거라. 그 기획자로 기획자 나오죠. 혹시 그거 보셨나요? 그 한국에서 이제 구글 들어간 사람인데. 아, 저 그거 봤어요. 네, 되게 좋아요. 어떤 분이냐면 인터랙티브 디벨로퍼. 디벨로퍼라고 그 사람이 고졸인데 어떻게 미국에 이민을 가냐면 자기가 작업물들을 올려놨는데 그게 다 어워드 상을 받은 거예요. 어디 어디 잡지에서 주는 상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거를 모아가지고 예술인 비자로 갔다 받더라고요. 오원 비자. 네. 오원 아니 오원 오원이었나? 오원이야. 들어봤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책을 보면서 저는 학교가 그 공식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고졸로 이게 외국 나갈 때는 되니까 그러면은 필드에서 3년 일한 거를 대학교 1년으로 쳐준대요. 근데 그러면은 4년을 해야 되니까 12년을 일해야 되면은 저는 34살이 되니까 나도 5원 비자를 어떻게 5원 비자를 이런 미국 갔다 나 사실 가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막연하더라고. 전에 어떻게 해봐야지. 그래서 그 사람 내용 보니까 저는 옛날에 아웃스탠딩에서 되게 논란거리가 됐던 게 왜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은 자기 PR을 안 한다는 그런 기사 보셨나요? 그러니까 네, 엔터테인먼트를 맞아요. 하는 기획자가 있고 아니면 아닌 사람이 있고. 아, 네. 봤어요, 봤어요. 네, 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약간 반대로 생각한 게 오히려 약간 PR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책을 보고. 자기 PR을 해야 되는 시대다라는. 네. 그걸 되게 아티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 되게 있거든요. 그 폰테라 네, 포트폴리오죠. 저희는 무조건 눈에 보이는 걸로. 약간 그 홍대 나온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세계 명소를 아이콘 그거 보셨죠? 네, 저도 만났어요. 애플 가서. 네, 아이코나 시켜가지고 올렸는데 그거 보고서 애플에서 맞아. 뭐 비행기랑 다 해주고 할 테니까 면접 보러 오라고. 자기 PR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막 뭐 나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결과물이나 맞아요 결과물로 결과물로 액션하는 그 샘플랑 갔을 때 그분하고 어떻게 연락이 돼가지고 애플에 놀러 갔거든요. 근데 그분이 약간 막 그 저번에 아웃스탠딩 기사처럼 그 기사에서는 마치 그 자기 PR을 하는 건 뭔가 좀 그 포장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썼었어요. 근데 그분은 또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굉장히 고요한 스타일이시더라고요. 그냥 네. 말도 많이 없고 그 인터뷰한 거 보니까 그냥 올렸다고 작업한 거 그냥 올려놓은 건데 그걸 보고서 연락이 왔다고. 왜냐면은 서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인맥을 찾는 사람들은 알바보이트나 경험밖에 없는데 어떻게든 난 우리 한 회사에 있었으면 좋겠는 사람들을 찾고는 계속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뭐가 있어야 어쨌든 그 망이 안에 걸려오는 거니까 필요한 것 같아요. 샌프란의 그 아토브 아무튼 되게 유명한 그 미술학교 같은 거 있는데 그 블리자드에서 매년 그 아트 대회를 한대요. 그런 걸 하는 보통은 1, 2, 3위 한국인, 그 학교 출신 한국인들이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한국식 미술학원이 또 진짜 싫어요. 네. 개인적으로 입시 미술 했던 사람 입장으로 정말 싫어요. 근데 그게 지금 샌프란에서 되게 고액으로 저 아는 분 친구분이 지금 미국 사업하고 계시는데 되게 많이 성장시키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한국화 그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어요. K미술학원 네. 한국? 어? 아. 취미술에 대한 그렇게 좋은 기억이 없었가지고. 네, 근데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그 여러 아이들이 예, 있잖아요. 약간 한국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견해긴 한데 한국 교육의 특징이 뭔가 정형화시키고 그 체계화시키는 데 되게 특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미술도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안 되면은 그냥 다 외워. 주제, 부주제, 배경. 그 이거 이거 이거. 그리고 왠지 미술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괜히. 입시 미술이 되게 그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점수로 갈라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학교 미술 입시는 그렇게 가르쳤었어요. 제가 할 때만 해도 필요하긴 하죠. 그래도 왜냐면 시간 내에 그림을 완성을 시키려면 무조건 해야죠. 그리고 되게 제가 예전에 미술 하시는 분을 알게 됐는데 한번 만나봤는데 그 대학교 들어갈 때 그 시험을 보는데 되게 선을 똑바로 그린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되게 교수들이 안 지켜보고 좋게 안 보고 사실 이렇게 막 덧칠하는 거 있잖아요. 두 번, 세 번 그리는 거. 그 원래 이게 되게 나쁜 거라고 하거든요. 미술 쪽에서는. 오히려 한 번에 딱 그리는 게 되게 깔끔하고 잘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보니까 되게 아 미술계도 약간 좀 정적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많이 갇혀있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아요. 네. 뭐가 더 좋은지는 나중에 시장이 판단해 주는 것 같기는 해요. 사실 요즘 보면은 지금은 일단 시장에서는 좀 네. 슬퍼진 걸로. 네. 근데 저는 되게 좋게 보고 있는. 저는 되게 좋게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가? 어떤 부분에서요? 아, 그 미술계 얘기했던 게 아니라 네. 오히려 약간 PR을 하는 게 약간 아, 실력을 보는 거잖아요. 네. 기시 그런 걸 되게 공개적으로 해주는 것 아닌가? 기타 같은 경우 그래서 요즘 되게 고민인 게 저희 개발자들은 일단 작업물이 다 코드다 보니까 그걸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시간이 약간 이 정도 범위가 한 달이면은 그거에서 고착화돼서 했던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을. 그래서 저 책을 보고 이제 타자 속도가 어떻게 다 빨라질까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뭔가 좀 더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 코딩을요? 네 코딩을 좀 더 많이 해야 되겠 생각을 했어요. 그 제 친구 중에서 네. 그 친구가 알고리즘 비주얼라이저라고 알고리즘을 왼쪽에서 선택을 하고 플레이를 그러면은 그 알고리즘이 그 시각화돼서 나오는 거를 오픈소스로 코딩을 했거든요. 그 친구도 오픈소스 활동을 많이 안 했는데 그때가 거의 GitHub을 처음 써본 거였대요. 근데 올렸는데 그게 엄청나게 뜬 거예요. GitHub 트렌딩 2위까지 올라가고 그 막 그 스타도 뭐 4,000개인가? 뭐지? 1,000개인가? 그렇게 찍히고 그래가지고 근데 우와 그래서 나 참 대단하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구글에서 오퍼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그 그런 게 있대요. 그 그러니까 그 인력 시장에 나와 있지 않은 사람들을 헤드헌팅하는 그런 부서가 그래서 막 그런 것도 오퍼가 오고 그래서 내가 그 친구 보고 야 너 그러면은 랭크드인 랭킹 몇이야? 하면서 그 이거 가입해봐 하면서 한국 오픈소스 개발자 랭킹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가입을 시키니까 시키자마자 2등 됐어. 대단한 대단합니다. 되게 좋은 생각이지 않아요? 뭔가 본인을 나타내고 있고 세계적으로 이제 그게 가니까 저는 아티스트들 포트폴리오를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분들 컨셉이 좀 참고가 되고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트렌드를 되게 보려면은 네. 포트폴리오 보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분들을 직접 채용을 하든 안 하든 그래서 네. 보면은 특히 요즘 미국은 약간 그 3D 느낌이 나는데 되게 2D 느낌 나는 그런 그래픽 그런 분들이 많이 되니까 아, 비건어 친구들 같이 3D인데 2D 느낌 되게 많이 나네? 되게 단색으로 깔끔하게 처리된 그런 느낌 있잖아요. 뭐라고 하는데 그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클래시 오브 클레이나 그런 부분도 에이 3D긴 한데 애니메이션 같이 네, 뭐 그 느낌이 나잖아요. 그게 되게 요즘 미국에서 엄청 그 피처링 네. 받은 그래픽이라 그래가지고 애플이 선호하는 깔끔한 그래픽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어제 기사가 났는데 한국에 디스트릭트인가? 그 어떤 회사에서 이제 실험적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그 여러 부서 중 하나가 이번에 카레이싱 컨셉의 음악 게임을 냈는데 그 중국에서 지금 앱스토어 1등을 찍었어요. 말만 들어도 재밌을 것 같아. 근데 그게 그래픽이 약간 사이버틱한 약간 데프트 펑크 느낌도 나면서 되게 깔끔해요. 되게 애플이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딱 봐도 뭔가 해보고 싶게 그래픽이 나와가지고 한국 게임이라면 되게 놀랐어요. 진짜 연구 많이 하고 잡으신 그래픽이 좀 트롬 같은 느낌인가? 그 게임 이름이 생각 안 돼. 제가 링크를 공유를 바로 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음악 그 뭐지? 미술 쪽 찾아보실 때 드립을 보세요? 드립을 봐요. 드립이 제일 큰 거죠? 드립을도 보고 저 데뷔한 아트 거기는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들 많이 올라오는 곳이라 거기도 많이 보고 저도 핀터주시 때문에 데뷔한테 자주 네 데뷔한테 은근 자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기획자분들과 그냥 핀터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네네 아 되게 잘 그린다 거기 우와 이런 거라고 네 진짜 막 뭐죠? 곱창 고양이랑 곱창 되는 거 같은데 고양이 와서 맞니? 소연 씨 먹는 거? 아 게임 이름 비트레이서네요. 비트레이서 보여드릴게요. 뭐 같아? 와. 릴라소프트. 지금 딱 썸네일 뜨는 이런 그래픽이거든요. 네. 어쨌든 이게 우리나라 안에만 갇혀 있으면 불가능한 학습인데 전 세계적으로 열려 있고 전 세계적인 트렌드를 이제 볼 수 있으니까 점점 연구가 좀 시장 기준으로 되게 발전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에서는 또 엄청나게 인디 게임 스타일도 같이 이렇게 부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요즘 약간 IP와 완전 신트렌드 그리고 인디 약간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느낌이라. 우리도 해커톤 한번 할까요? 오? 오 디자이너. 디자이너 개발자 저거. PM 있고 끝났네. 아이 모바일 개발자 있고 도현님 서버하고 저 진짜 하고. 갑시다. 기획자분도 계시고 그죠? 여기 있잖아요. 차이님 오시고. 아 차이님 기획해 주시고 PM 해주시고. 저도 UX 기획 쪽은 안 할 것 같고. 우리 막 하다 싸우고. 와 재밌겠다. 싸우면서 느는 거죠. 아, 저 어쩌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돌아가야 될 것 뭐지? 생산성 뭐냐지? 생산성 다 공부방법인데 공부 사실 정답이 없는 것 같다. 네. 또 공부방법은 약간 네. 본인이 그러니까, 즐길 수 있는 한 가지 딱 던져져서 네. 가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고통스럽게 해야 되는 네.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그걸 많이 느껴. 좀 더 약간 아 편하게 하지가 아니라 진짜 그 골을 되게 설정을 해가지고 하는 게 약간 이번 공부를 하면서 되게 많이 느꼈어요. 이번 공부? 이런 생산성이랑 생산성에 대한 것도 보면서 네. 의지력이 좀 소모되는 자원이다? 이런 거랑 그리고 이제 이 타자 속도에 대한 내용들 네네 네. 내가 좀 더 막 설정을 높게 쓰지 않으면 그 위로는 안 올라간다는 게 있었잖아요. 네네 특히 그 언어 공부하면 되게 그런 거 많이 느끼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느 순간 벽이 확 올라가는 그 맞아, 이렇게 네, 계단으로 늦잖아요. 네, 어느 순간 네, 자고 일어나다 보니까 혹시 네, 오늘 영화 좀 잘 되는데 그런 순간이 있는데 어느 순간 진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되게 자극을 더 세게 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넘는 포인트가 딱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되게 처음에는 그냥 동화책 보다가 어느 순간 뉴스 같은 거 보는데 네, 그쵸? 네 어느 순간 확 뉴스라고요. 이제 그 문장도 되게 문법에 구애받아서 했었는데 막 그걸 좀 끊어있는 걸 의미단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냥 읽히는 것 같아요. 문장나 그런 것들이 굳이 문법 같은 걸 안 봐도 네. 저도 뭔가 약간 사건으로 기억이 남는 편이에요. 첫 번째 사건이 그 호주 팀장이었고 네. 두 번째가 이제 샘플 안에 일하러 갔을 때 저희 팀장이 영어를 네. 엄청 안으로 먹으면서 하는 영어 있잖아요. 되게 현지인들은 되게 그런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특정 지역이 좀 그렇다고 하던데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가서 그때 제가 한국에서 일본식 카드 게임을 만들다가 그 방식을 이제 미국에 같이 교환을 하러 미국에 근무를 6개월 하러 가는 건데 그때 이제 가자마자 팀장이 저 불러가지고 지금 이런 이런 시스템을 넣으려고 뭐 월드보스랑 뭐 길드전 이런 거를 이제 일본 카드 게임 스타일로 넣으려고 하는데 이런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너의 생각은 어때? 딱 물어봤는데 아 얘가 이걸 칠판에다가 쓰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아 저런 포인트 얘기를 하는구나를 감이 잡혔는데 말만으로는 도저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어를 말하는 걸 능숙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듣는 것도 능숙해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냥 할 수 있겠지 정도였는데 딱 이 첫 미팅에서 완전 어, 저 사람의 얘기를 더 듣고 있을 수 없다 해서 그 한 시간 동안 제 얘기만 했어요. 왜냐면 들으면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일단은 이 회의는 내가 말하는 걸 어떻게 해야겠다 그 말하고 그러니까 말하겠다. 네, 아 그리고 그때 그날 이제 환영회 한다고 술을 마셨는데 그날 딱 얘기했어요. 진짜 미안한데 내가 네 말 잘 못 알아듣겠다. 좀 여러 번 반복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다행히 좋은 분이라서 네. 여러 번 반복을 해주시더라고요. 아, 정말 그때 또 한 달 동안 긴장하고 있다가 한 달 정도 지나면 보통 본토에서 한 달 정도 지나면 한번 이제 깨달음 이 계단 올라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딱 그 느낌. 다음날 갑자기 어 미팅했는데 막 들리는 거예요. 귀가 일어나는구나. 네. 특히 악기 공부하면 되게 학습하는 거를 약간 좀 다양하게 하게 되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되게 못 듣다가 이게 이 텀이 좀 길어지니까 좀 더 다른 자극을 좀 줘보고 네. 얼마나 오래 하셨어요? 악기요? 네. 한 1년 정도 넘게 한 것 같아요.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기타. 네. 하루에 90분 정도 하고 있어요. 자기 전에. 전 집에서는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스타일이라 네. 공부랑 일 다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더워 죽겠는데 기타만 섭취 들어가고 어? 기타도 카페에서? 아니요. 나를 봐야 돼. 아, 네. 카페에서 한번 한 적 있었어요. 오. 카페에 기타가 놓여있어가지고 오. 네, 그냥 즉석으로 날 보라. 아, 저 다행히 저 혼자가 아니어가지고 친구가 전문자거든요. 아. 친구한테 배우는 덜 뻘쭘했어요. 좋네요. 저 악기는 정말 혼자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전 드럼을 했었거든요. 이 집에서 연습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연습할 수 있는데 스트로크는 연습할 수 있는데 뭐 이런 건 집에 놓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막 책상 날아가고 전자로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네. 근데 또 그럴 공간이 없고 그래서 지금은 회사에 있는 그 드랍 밴드 게임 그 패드 있거든요. 그걸 재밌겠다. 네, 회사에 콘솔 게임은 다 있어가지고 게임으로 판교에 있죠. 놀러 오세요. 지금 바로 앞 블록에 있어요. 지금 바로 앞 블록에 있어요. 근데 그 음악에서도 목표 설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 게 저도 취미로 그 곡 카피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요를 들으면서 거기에 키보드 따고 뭐 드럼 따고 뭐 기타 따고 그거를 들 때 하나하나씩 따는데 뭐 드럼을 이렇게 막 해서 되게 집중해서 들으면서 퉁딱 퉁퉁딱 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따고 따고 할 때 되게 집중하면서 그러니까 그 평소에 들을 때는 전혀 안 들렸던 게 집중을 하면은 들리고 외워지고 네. 그러더라고요. 네. 약간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냥 무식적으로 하면은 되게 안 된다는 거. 네, 확실히 그 골을 좀 설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악기 배우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졌어요. 내가 뇌를 쓰고 있는 건지 안 쓰고 있는 건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른 공부에도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냥 오늘은 이 작업이 일상적이니까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뭔가 반복을 해 뭐 내가 이전에 했던 거 복습을 해야지 뭐 이런 것들. 전 그래서 공부를 뭔가 하려고 하면 약간 게임 하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어디를 내가 왜 이걸 공부하는지 그러니까 어떤 나를 그려놓고 예를 들어서 중국어를 엄청나게 유창하게 잘하는 저를 예상을 하고 그때 나는 어떤 거기에 가능할까 이걸 리스업을 한 4개 정도 해요. 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비즈니스 미팅이 가능하다, 뭐 유저들 중국어로 쓴 리뷰를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4개 정도 포인트를 한 다음에 이게 되려면 뭘 해야 되는지 그냥 같이 써요. 그러면 솔직히 다른 중국어 유창하다라고 정의하면 너무 넓잖아요. 저는 솔직히 중국어로 뉴스를 볼 필요도 없고 그냥 업무용으로 쓰고 싶은 거니까 업무용으로 할 게임 용어들 뭐 이런 거를 사실 공부하면 되는 거지. 막 게임 용어. 예, 막 엄청난 철학에 대해 논한다거나 정체에 대해 논한다 이럴 필요는 없거든요. 지금의 제 목표는. 그래서 불필요한 건 다 쳐내고 요거로 갈 수 있는 것만 딱 정리해서 공부를 해요. 그러면은 되게 작아지거든요. 그 공부해야 될 범위도. 그러면은 아, 이 정도면 2년 안에 할 수 있겠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제 2년 계획 세워놓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고3 때도 공부를 좀 그렇게 했었어요. 네. 1, 2학년 때 공부를 조금 덜 하다가 2학년, 3학년 때 갑자기 목표가 좀 생겨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뭐 어떤 데를 가야겠고 어떤 과를 가야겠고 잡아놓고 그러려면 이런 지식들이 필요하겠구먼 이렇게 딱 했는데 그러면은 집중력이 좀 생기더라고요. 막 내가 이거를 다 거치고 나면 이런 내가 될 거야 라는 되게 그림이 잘 그려져가지고 뭔가 설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공부하는 그리고 습관 같은 것도 약간 그런 습관이 안 돼 있으면 되게 공부하기 힘들어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나가서 일단 카페 앉아서 카페야. 네. 카페 없으면 큰일 나시겠어요. 네. 또 요즘에 운동하고 있어가지고 아. 네. PT를 받을까 말까 긴가민가 했었는데 받고 나니까 좋더라고요. 아, 받으세요? 네. 받고 나니까 아, 내가 하고 있던 건 운동이 아니라 노동이었구나. 아.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노동을 하셨어요 그동안. 그런 운동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자극을 좀 더 많이 줘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3세트를 하는데 한 세트 하고 10분 쉬고 한 세트 하고 10분 쉬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안 된대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한 세트 해가지고 펌핑을 해주고 두 세트 해가지고 바로 1분 쉬었다가 바로 해서 찢어주고 막 이런 걸 찢어주고 네 근육을 찢어주고 말만 들어도 너무 힘드네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하고 네. 이제 카페 앉아서 24시 카페에 있어가지고 바로 나가서 그냥 집 앞에 바로 했거든요. 재택근무 많이 하세요? 재택근무도 가끔 해요. 아. 네. 회사 자체가 약간 그런 걸 권유하는 스타일이라 좋네요. 되게 아침 일찍, 아, 오늘도 그 예약 잡으신 거 되게 일찍 잡으셨더라고요. 네. 저 그 시간에 잠깐 깼다가 네. 다시 자고 도현님 집이 멀어요. 아, 그러니까 인천이요? 인천 진짜 엄청 부지런하신 것 같아요. 평소에 부지런함이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저도 네. 요즘 그렇게 살고 싶은데 체력이 저는 근데 잠이 10시 되면 바로 잠이 와가지고 졸려가지고 아~ 그냥 자거든요. 그래서 그냥 4시 일어나게 되는 것 같아요. 4시요? 네. 아, 6시간만 자면은 내가 잠드는 시간보다 조금 이따 깨시는 것 같아요. 당초의 연금 출산을 보면 도현님이 깨시고 한마디씩? 정리하는 분의 공부는 자극이다. 저도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생산성이랑 키워드를 엄청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창업을 해도 생산성으로 하고 싶고 다른 회사를 옮겨도 생산성 회사에 가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깃허브나 아틀라시안이나 그런 데로. 그래서 되게 재밌었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들은 것도 재밌었고 그리고 과학적으로 접근한 것도 재밌었고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공부가 집중이 되거나 훅 느는 시기는 현실감이 느껴질 때인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내 일이다, 나와 연관되어 있는 의미 있는 일이다라는 걸 느꼈을 때 그때부터 뭔가 발전이나 새로운 게 창조되는 것 같고 요즘 약간 안일하게 살았다 생각도 네. 들고 그러네요. 저도 뭔가 필요가 느껴지기 전에는 딱히 움직이지 않는 스타일이라서 뭔가 움직여야 할 때 어떻게 하지 하는 방법들 오늘 많이 안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눈앞에 이제 일을 할 때 필요한 뭔가 스킬, 저는 언어는 스킬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스킬을 배워야 할 상황이니까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 많이 적용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기억의 궁전을 나라별로 지어보고요. 네,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안 한다고 했는데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코딩 속도를 늘리는 연습을 많이 할래요. 개발 작업 작품을 좀 더 많이 만드신다. 되게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흥미로웠어요. 10시간 만에 만드는 것들. 네네. 해커톤. 네. 저도 고등학교 때 되게 알고리즘 짜는 게 있었는데 그게 상금이 400만 원이었나? 오. 제가 받은 게 3등이었거든요 그때. 오. 그때는 막 진짜 하루 18시간 만에 몸을 만들고 그랬어요. 그 그러니까 3일 동안 한 번에 3일에서 6시간씩 하는 거라서. 네네. 그때는 그랬는데 왜 요즘에는 못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시간을 두고 연습하는 걸로. 생산한 해커톤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한번 해봐요. 디젠널이랑 관련된 거 만들어도 되겠다. 해커톤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저는 해커톤 좀 해커톤이라고 하기에 뭐 게임잼 게임 속에는 글로벌 게임잼이 있어서 주기적으로 나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번 회사에서 회사 내부 이제 게임잼 같은 것도 많이 하고 되게 좋아해요. 단기 프로젝트 해보는 거. 되게 재밌는 게 글로벌 게임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인들이 각 나라 시간 기준을 뭐 다 같은 시간에 이제 시작을 해요. 도쿄에서 제일 먼저 끊고 쭉 돌아서 제일 마지막에 이제 어디서지? 샌프란시스코 마지막에 아무튼 그렇게 돌아와요. 그러다 보면은 작품들도 주제가 예를 들어서 심장 고동 이런 식으로 모든 나라가 이 같은 주제를 딱 받아요. 되게 재밌는 게 그걸 공개된 시점도 그 나라마다 이렇게 공개돼서 저희가 그때 들었던 건 심장 소리 이렇게 막 둥둥둥둥 하는 게 주제라고 그렇게 들었어요. 간지다. 뭔가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나라에서 같은 주제로 게임 좀 했는데 다 다른 게 나와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결과물 보는 것도 재밌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여러 번 참여했는데 제일 최근에 했던 게 3년 전? 2년 전이었는데 그때가 허츠비트였고 그때 그 특정 칼을 꽂으면 그러니까 옷장이 이렇게 있고 칼을 꽂으면 심장고동 소리가 나는데 심장 근처에 꽂으면은 커지는 거예요 소리가. 그 이어폰 딱 꽂고 집중해가지고 심장고동 소리를 들으면서 어디가 심장인지 찾아내는 게임을 만들었는데 아트를 되게 완전 호러예요. 근데 호러인데 아트가 되게 잘 나와가지고 반응 되게 좋았어요. 근데 국내 5위? 좋다. 약간 아이작 같아요 게임이. 바인딩 오브 아이작이라고. 바인딩 오브 아이작 알아요. 그 되게 그것도 되게 테러 호러물이 비슷하잖아요. 눈물로 공격을 하고 그런 거. 저희 그때, 저도 그때 자료 찾다가 그 얘기 누가 해주셔서 알았는데 해보죠. 좀 무서운 게 사실 별로 안 좋아요. 아, 저 그 영화에서 봤어요. 인디게임 더 무비라고. 그 인디게이머에 대한 인디게임 프로그래머에 대한 영화인데. 어디서 보셨고 얘기하는데 저희 팀에 한 분이 그걸 아시더라고요. 네. 제가 최근에 프로그래밍 영화를 두 개 봤어요. 디버깅 더 신더기비랑 그 여성 프로그래머에 대한 영이랑 그리고 인디게임에 대한 거. 두 편은 되게 재밌게 봤어요. 거기서 아이작이 나오더라고요. 눈물로 공격을 하고 나중에 피눈물로 공격하면 더 세지고 막 이런 거 있는데 들었어요 진짜. 목이 잘리고 서란 이거 너무 무서워. 근데 아트가 되게 재밌어요. 네, 그렇게 막 호러물 같지 않은 아트라서 호러물 빨리 미니멀 아트를 연구해야겠다. 미니멀 아트. 귀엽네요. 네. 저희도 약간 저렇게 그래서 그랬구나. 저희도 저렇게 귀엽게 그러니까 호러로 안 느껴지는 아트를 했었거든요. 네. 그렇게 막 그런 거 아니고 약간 옛날 게임 같은 느낌. 네. 아오니 같은. 저도 되게 재밌게 했어요. 최근에 나온 무서운 게임 중 하나가 스팀에 올라온 게임인데 네 명은 서바이버 역할을 맡고 한 명은 살인자 역할을 맡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다섯 명의 그룹을 한 방에 들어서 게임을 하는데 진짜 너무 리얼하게 그 어떤 약간 공장소? 폐허 같죠? 아니죠? 폐허 같은 공간에서 한 명은 살인자 역할을 맡아서 사는 서바이버들을 차안에서 죽여요. 그 살인자가 누군지는 다 공개돼 있어요? 네. 이게 걸 수도 있는데 한 사람 잡아가지고 이렇게 걸어놓을 갈고리 같은 데 걸어놓고 미끼로 써는 것도 있어요. 되게 소름 돋아요 그거. 그 트레일러 한 봐도 완전 소름 끼치는. 그 최근에 그 회사 분들이랑 같이 트레일러를 봤는데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상상 제 게임 저 게임을 한다고 상상만 해도 막 오그라드는데 근데 되게 잘 만들었어요 이렇게. 저는 기대되는 것 중에 하나 데드 스페이스. 최신작 결말이 너무 호러라. 너무 막 꿈과 희망도 없고. 최근 거의 발표 임박한 거 중에. 위 해피 퓨인가? 네. 위 해피 퓨? 어디서 만든 거예요? 그게 바이오쇼크의 분위기랑 폴아웃 4 분위기를 합친 건데 그러니까 어떤 전쟁을 치른 도시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림이 좀 조금 무서워요. 약간. 저 이거 봤어요. 오늘 트레일러 봤어요. 네. 근데 이게 이 시리즈를 공개된 거예요? 에? 언제 공개된 거예요? 고스팀에 나온 거의 개발인 아 출시 임박이에요. 이거 되게 나오면. 재밌어 보이던데. 이게 전쟁을 치른 도시가 있는데 거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막 도시에서 사는데 조이라는 게 있어요. 알약 같은 게 있는데 그걸 먹고서 항상 행복해야 돼요 사람들. 행복을 강요받아요. 근데 만약에 행복을 강요받지 않으면은 그 약을 안 먹으면은 다운어라 그래가지고 기분이 다운어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잡아요. 이 사람은 도시에 행복을 뺏는 사람이다. 잡으려 그래 막 사람들이. 이런 게임 좋아. 근데 그 사람들이 조이라는 걸 먹고서 하는 행동들이 네. 막 그 파티 같은 데서 인형 같은 거 막 내리쳐요. 그래서 그 내리치는데 그때 이제 쥐 같은 게 안에 있어가지고 그거를 막 사람들이 터뜨리면 그걸 막 먹고 막 이래요. 근데 그거를 조이를 먹은 상태여가지고 그것조차도 행복한 거예요. 근데 주인공은 이제 그 조이를 안 먹으려는 거고. 약간 빅브라더 컨셉이네. 네. 되게 기괴하더라고요. 저도 이런 분위기 좀 좋아해가지고. 재밌다. 저는 감성적인 거 되게 좋아하는데. 드래곤 에이지 좋아해. 저 드래곤 에이지. 오리와 네. 블라인드 소? 아, 브랜드 프레스트. 그거 진짜 그래픽 너무 예뻐. 아트가 되게 예뻐. 아트 너무 예뻐. 네, 아트가 이런 식이라. 게임이 되게 그 스틸 컷도 되게 멋있고. 저 오프닝이 너무. 저 이 음악 너무 좋아요, 진짜로. 뭐 이름이 뭐라고요? 오리엔드 블라인드 프레스트. 오리와 눈먼 숲이라고. 그 약간 요정인데. 스틸 게임이에요. 네, 아기자기해요. 까마귀가 왕이고 역시 가스팀. 아, 진짜. 이 스튜디오도 이거 한 방으로 되게 크게 성장한 케이스잖아요. 진짜 예쁘다. 저희 회사에 확장팩까지 다 깨신 분이 있어서 그분이 이렇게 막 보여주셨거든요. 하는 거. 저는 저런 게임 잘 못해가지고 하는 걸 어떻게 보면서 너무 그래서 예뻐서 퍼즐 게임 같은 거예요? 아니요? 약간 그 레이맨 같은 레이맨, 느낌? 그러니까 브레이드 같은 느낌? 브레이드 같은? 플랫폼 게임이에요. 되게 좋아요. 그래픽이 너무 예뻐요, 진짜. 진짜 그래픽 보고 이렇게 빠져든 게 이건 진짜 브레이드도 해보고 싶은 건데 저는 저희 한번 모일 때 막 추천해주신 거 찾는 데만 일주일이 걸려요. 정말 생활이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오, 예쁘다. 그쵸. 너무 예뻐. 아쉬운 거는 게임이 XP 그래요? 전 풀스가 있는데 엑스박스밖에 안 나와가지고 PC로 그냥 저 스팀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집에 XP가 없습니다. 스팀으로 할 수 있나요? 스팀 OS 같은 거 있을 것 같은데. 스팀에 OS가 XP밖에 없잖아요. 스팀에서 제공해 주는 이 게임 자체가 그냥 XP밖에 없어요. XP랑 엑스박스. 저는 윈도우스 이거 몰랐어요. 윈도우스 해봐야겠다. 스팀에 진짜 신기한 게임 많은 것 같아요. 헤이트라는 게임 있어요. 헤이트 뭐야? 영원히 나와. 이거는 텍스트로, 그러니까 외국인이 한국, 북한을 컨셉으로 만든 게임인데 텍스트로 막 이루어진, 약간 그래픽만 보면 되게 미소녀 게임 이런 느낌이어서 뭐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약간 과거의 기억을 텍스트로 찾아가면서 그러니까 어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어서 멸망을 했나 막 이랬는데 하나의 그 기억이 살아남아서 저랑 조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코딩하면서 시작해요. 제가 그 세계에 진입하려면은 코딩 뭐를 해야 들어가서 제가 막 인터넷 쳐다보고 뭘 입력하는 거지 막 찾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콘솔에 접속을 해서 이 기억체를 만나고 이 기억체가 몇 개의 데이터 정보를 주면서 그걸 파헤쳐가는 거예요. 이 데이터 기록을 보면서 과거에 이 기록이 있었고 그 전에 뭐가 있었겠구나 하나 보면 실체가 전반적으로 드러나서 이 기억이 어떤 존재였는지 어떤 일을 겪었는지 나를 드러나는데 약간 북한의 가부장제에 대한 것을 이제 스토리에 담아가지고 그 약간 그 북한 사회에 약간 비판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같이 가는 건데 되게 잘 만들었어요. 텍스트로만 되어 있는데 진짜 한 플레이 타임도 이 짧아요. 두세 시간? 근데 되게 재밌어요. 처음에 이 콘솔이 들어갈 때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해보세요. 프로그래머들은 되게 좋아할 것 같은 느낌. 네. 우리 해봐야겠다. 우리 진짜 다 사야지. 네. 우리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안 해봤지만. 스팀 화면은 지갑이 남아나질 않아. 맞아요. 나중에 60세 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되게 많이 사왔어요. 지금 전 세계 랭킹 1위가 2천만 원이라는데. 2천만 원 어찌 샀어? 거의 다 산 거라 다 나오죠. 평생 해도 다 못할 걸요, 게임. 그냥 모으는 사람도 있나 봐요. 그 팀이 있는 게임이나 그 무명밖에 없네. 아, 근데 이거는 이번에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새로 나온다면서요. 지갑을 통째로 들어가.